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부산과 경상남도 단체들이 21일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북침합동 군사연습 소동의 위험성을 폭로 단죄했습니다.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남조선과 미국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두고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북침 선제 공격 연습이라고 규탄했습니다.